every morning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휙휙휙만 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허니 유리 컵컵컵판 가득 내린 컵컵커피 한 잔 아이스로 할래 자유롭게 문득 시간을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직 느긋해 그리고 하품 한번 할 것 기지개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넘어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보내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녀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drive 두 번 걸어 더 좋아 모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하루쯤 세상의 얘기를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떠는 no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ie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't need a map when I walk the street 이어 가보는 이유 for a little fun 계속 up up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보통이 따라 맘대로잖아 난 조금만 이름 모를 곳 한참은 바라보다 뜨거운 내 살을 피해 벤차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거란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를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볼래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질 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집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뜨근뜨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더는 망설이기 싫은 걸 그래도 돼 when the weekend Joke.